HUBS. 세계를 보는 눈.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하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현재 우리에게 가장 주목받는 사안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이슈로 인해 그 이외의 몇몇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오늘은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은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40대 교사가 원아들의 급식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유치원 급식에 정체불명 액체를 넣은 혐의로 금천구 소재 4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복도에 놓인 급식통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부모는 이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그는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 급식, 교사 급식까지 확인된 것만 4차례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 책상 서랍에서 빈 약병 8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해당 액체가 맹물이었으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약이 들어간 급식을 먹은 아이들 가운데 복통 같은 증상을 호소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용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액체 종류 등에 따라 동료 교사 등과 관련해서는 폭행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년 분량의 유치원 CCTV 서버를 통째로 확보해 교사의 수상한 행적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출신 할리우드 배우 엘렌 페이지가 트랜스젠더 선언을 했습니다. 엘렌 페이지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힌다라며 나를 부를 때 he 또는 they를 사용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내 이름은 엘리엇 페이지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면서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괴짜인 것을 사랑한다라며 더 가까이 내 자신을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포용할수록 더 꿈을 꿀수록 내 마음은 더 커지고 번창한다. 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일 괴롭힘, 자기 혐오, 학대, 폭력의 위협을 다루는 모든 트랜스젠더들에게 당신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엘렌 페이지는 영화 인셉션과 엑스맨 시리즈에 출연하며 국내에서도 얼굴이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엄브렐라 아카데미 주연 배우로도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4년 인권 포럼에서 커밍아웃을 한 바 있으며 2018년엔 동성 연인 엠마 포트너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엘렌 페이지는 자신의 페이스북 공식 이름 또한 엘리엇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 전환 수술 여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에만 자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20명의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했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은 현 사회에 만연한 상태이며 음흉하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같은 구성원으로서 존중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존중의 시각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를 보는 눈에서는 유치원 내 아동학대 사건과 성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세계 지도 속에 그려져 있는 국가 간 경계선은 영토를 나누기 위한 선에 불과할 뿐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세계라는 우리의 공동의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투쟁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계를 보는 눈의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저는 고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 UBS